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은 악어 우리나라를 소개할 거예요. 최인선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고 안은진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악어 우리나라는 할 일이 많아요. 엄마가 내준 수학 숙제도 풀어야 하고 엄마 대신 집도 봐야 하고 물고기도 100마리나 잡아야 해요. 하지만 무슨 걱정이에요? 우리나라는 혼자가 아니에요. 늘 뭐든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재미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수학 숙제. 오후 3시, 우리나라는 엄마가 내준 수학 숙제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음씨 좋기로는 반에서 1등이지만 왠지 수학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랬습니다. 3과 9 사이에는 어떤 수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연필로 공책을 꽁꽁 치며 머리를 짜냈습니다. 3과 9 사이에 어떤 수들이 있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야, 놀자! 나나니가 우리나라를 소리쳐 불렀어요. 우리나라는 얼른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자마자 나나니가 물었어요. 놀자는데 뭐하고 있니? 나 수학 숙제 해야 돼. 나나니는 우리나라가 보여준 문제를 읽었습니다. 3과 9 사이에는 어떤 수들이 있을까요? 글쎄, 어려운 문제다. 아니, 가만. 3과 9 사이에 어떤? 그래, 3과 9 사이에. 아, 알겠다. 답을 알았니? 자, 잘 봐. 나나니는 공책에 자기 집 전화번호를 썼습니다. 356-4797. 그러니까 답은 5647이야. 그렇지? 우리나는 공책을 물끄러미 내려다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때 문 밖에서 누가 우리나를 불렀습니다. 우리나야, 나나니야, 놀자. 쿠나쿠나였어요. 나나니가 황급히 문을 열자 쿠나쿠나가 안으로 들어오면 물었어요. 뭐해? 놀러 안 가? 이 수학 숙제만 마치고. 뭔데 그래? 쿠나쿠나는 문제를 읽었습니다. 3과 9 사이에. 이거 참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풀 수 있을 거야. 잠시 머리를 콩콩 치더니 쿠나쿠나가 기쁜 듯 외쳤습니다. 아! 이제야 생각났어. 답은 0이야. 우리 집 문패를 보면 알 수 있다고. 309호. 하지만 우리나는 이 답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때 또 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나야, 나나니야, 쿠나쿠나야, 놀자. 여미여미였어요. 쿠나쿠나가 문을 열어주자 여미여미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너희들 여기 있었구나. 내가 쿠나쿠나 집에 갔더니 쿠나쿠나 엄마가 나나니 집에 가보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나나니 집에 갔더니. 수다꾼 여미여미, 말을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만! 우리는 수학 숙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걸 풀기 전에는 놀러 나가지 못해. 쿠나쿠나의 말에 여미여미가 물었습니다. 수학 문제? 뭔데? 우리나는 여미여미에게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3과 9 사이에? 이건 누워서 떡 먹기야. 3과 9 사이에는 학년이 있어. 우리 언니 공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 3학년 9반. 악어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맞는 답 같기도 하고 틀린 답 같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를 부르는 소리가 문 밖에서 또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놀자! 목소리가 쉰 걸 보니 두드리가 틀림없어요. 놀자는데 뭐하고 있니? 여미여미가 뛰어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린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 우리나는 두드리에게 문제를 보여주었어요. 3과 9 사이에 뭐가 있느냐고? 바로 나야. 내 동생은 3살, 우리 형은 9살이거든. 동생과 형 사이에 내가 있잖아. 두두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의심쩍었습니다. 두두리가 화를 냈습니다. 왜? 내가 있으면 안 되니? 아니, 답이 너무 빨리 나와서. 우리나가 우물우물 변명을 하는데 문 밖에서 또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나야, 나나니야. 이렇게 해서 우리나의 작은 방에 악어들이 모여들었어요. 이야이야가 오고 모리모리가 오고 누구누구가 오고 또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악어들은 우리나의 수학 문제를 가지고 저마다 끙끙댔지만 아무도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정말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처음 보았어. 밤이 되자 악어들은 집에 가서 자신의 숙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악어들이 하나둘씩 떠나자 나나니도 일어섰어요. 미안해. 나도 가야겠어. 우리나는 혼자가 되었어요. 그때 뻐꾸기 시계에서 뻐꾸기가 나오더니 뻐꾹, 뻐꾹 하며 아홉 번을 울고 들어갑니다. 9시였어요. 3시에 숙제를 시작했는데 지금이 9시니까 4, 5, 6, 7, 8. 세상에, 이렇게나 시간이 많이 흘렀다니. 우리나는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엄마의 목소리. 우리나, 숙제 다 했니? 숙제 다 하고 자라. 우리나는 어깨를 축 내려뜨렸어요. 어휴, 도대체 답이 뭘까? 두 번째 이야기, 집 보기. 엄마가 우리나를 불렀어요.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집 잘 보고 있어. 네, 엄마. 다녀오세요. 우리나는 엄마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놀러 나가려던 마음을 접고 집을 보기 시작합니다. 집은 아무 움직임이 없었어요. 졸린 듯 했지요. 우리나도 졸렸습니다. 그때 나나니가 다가왔습니다. 뭐하니? 집 보니? 너 마침 잘 왔다. 나 대신 집 좀 봐줄래? 잠깐이면 돼. 개슴츠레한 눈으로 우리나가 부탁했어요. 그래, 알았어. 대답을 듣자마자 우리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나나니는 그 옆에 앉아 집을 보았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어요. 노래를 부르지도 않고 달리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졸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나나니도 어느새 졸음이 왔어요.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는데 쿠나쿠나가 어깨를 흔들어댔어요. 나나니, 여기서 뭐해? 응, 너 마침 잘 왔다. 나 대신 집 좀 봐줄래? 잠깐이면 돼. 나나니는 졸려 죽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쿠나쿠나는 왜 집을 보라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악어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도 나나니도 쿨쿨 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집을 보기 시작했어요. 집을 보자마자 졸음이 왔습니다. 쿠나쿠나는 졸음과 싸우면서 집을 보았습니다. 졸음이 쿠나쿠나를 이겼어요. 자기도 모르게 쿠나쿠나는 깜빡 졸았어요. 누가 쿡 찔러 눈을 뜨니 모리모리와 이야이야가 와 있었습니다. 쿠나쿠나, 너 왜 여기서 졸고 있니? 쿠나쿠나는 대답도 않고 친구들을 붙들었어요. 너희들 마침 잘 왔다. 나 대신 집 좀 봐줄래? 잠깐이면 돼. 모리모리와 이야이야가 되물었습니다. 그러다 너처럼 졸리면 어떡해? 간단해. 너희들도 나처럼 누군가를 붙잡아서 대신 집을 보게 해. 그럼 너희들은 잘 수 있어. 두 악어는 재미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쿠나쿠나는 잠이 들고 모리모리와 이야이야는 집을 보았습니다. 두 악어는 별로 졸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심심했습니다. 지나가는 악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악어는 일부러 졸린 척 하품을 하고 꾸벅거렸어요. 그랬더니 좀 멀리서 두두리가 걸어왔습니다. 모리모리와 이야이야는 두두리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두두리가 잽싸게 뛰어왔습니다. 두두리는 줄지어 앉아 자고 있는 악어들을 보자 따져 물었어요. 뭐야? 나만 빼놓고 너희들끼리 무슨 놀이하는 거야? 모리모리가 대답했습니다. 너도 끼워주려고 불렀잖아. 이야이야가 나머지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 이 놀이는 말이야. 집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 가만히 앉아서 집을 봐. 그러면 졸려. 그때 누가 지나갈 거야. 그 애를 붙잡아서 이렇게 말해. 너 마침 잘 왔다. 나 대신 집 좀 봐줄래? 잠깐이면 돼. 라고. 두드리는 웅얼웅얼 따라 말했어요. 너 마침 잘 왔다. 나 대신. 잘했어. 그러고는 누가 오기 전에. 두 학원은 놀이의 규칙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곤 바로 놀이를 시작했어요. 모리모리와 이야이야가 졸린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 마침 잘 왔다. 우리 대신 집 좀 봐줄래? 잠깐이면 돼. 두드리가 대답했어요. 알았어. 고마워. 두 악어는 곧 눈을 감고 잠자는 흉내를 냈어요. 드러렁 드러렁. 그러다 진짜로 잠들어 버렸답니다. 두드리는 집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가 다른 악어들처럼 졸음이 왔어요. 나도 얼른 누군가를 붙잡아서. 다행히 지나가는 악어가 있었어요. 두드리는 그 악어를 붙잡았습니다. 그러곤 연습한 대로 너 마침 잘 왔다. 나 대신. 하고 말하곤 편히 잠이 들었어요. 물론 그 악어에게 놀이의 규칙을 말해주었죠. 그 악어는 또 다른 악어를 붙잡아 너 마침 잘 왔다. 하고 말하며 눌러앉혀 집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어는 또 다른 악어를 붙잡아 너 마침 하고는 집을 보게 했죠. 그 악어는 또 다른 악어를 붙잡고 또 다른 악어는 또 다른 악어를. 마침내 볼일을 마친 우리나 엄마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는 사방으로 흩어져 나뒹굴고 현관문은 열려있고 열린 현관문 안으로 나뭇잎이 들이쳐 있고 집 안에서는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고 우편물이 꽃밭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엄마가 놀란 것은 악어들이 앞마당에 줄지어 앉아있다는 거예요. 악어들은 하나같이 자고 있었어요. 우리나 엄마가 허겁지겁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여기예요, 여기! 하며 맨 끝에 악어가 외쳤습니다. 그 악어는 처음 보는 악어였어요. 아줌마, 마침 잘 오셨어요. 저 대신 집 좀 봐줄래요? 잠깐이면 돼요. 뭐라고? 놀라지 마세요. 이건 그냥 놀이예요. 어떤 놀이냐면요. 마지막 악어는 신이 나서 설명을 하고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누가 오기 전에 먼저 잠들면 안 돼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집이 악어에게 잠이 들어라, 잠이 들어라 하고 최면을 거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알았어. 우리나 엄마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 엄마가 말했어요. 이제 집보기 놀이는 끝났어. 바람 불어 언덕에 가서 다른 놀이를 하는 게 어떠니? 악어들은 천둥이라도 친 것처럼 단번에 깨어났어요. 바람 불어 언덕? 아, 좋아요. 집보기 놀이는 좀 지루해요. 악어들은 쏜살같이 언덕으로 몰려갔어요. 거기에는 물론 우리나도 끼어 있었죠. 세 번째 이야기, 식당에서. 우리나와 나나니가 식당에 들어갑니다. 마침 점심때여서 식당은 굉장히 붐볐습니다. 빈자리가 딱 하나 남아있길래 두 악어는 얼른 그리로 가 앉았습니다. 우리나와 나나니는 무얼 먹을까 생각하며 옆 탁자를 넘겨다 보았습니다. 옆 탁자에는 양파튀김과 샐러드를 곁들인 훈제연어가 푸짐하게 차려져 있고 키위주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우리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옆 손님과 똑같은 걸로 주세요. 양파튀김과 샐러드를 곁들인 훈제연어 그리고 키위주스. 알겠습니다. 옆 탁자에서는 오토바이가 휩쓸고 간 듯 순식간에 음식이 없어졌습니다. 손님들도 곧 가버렸습니다. 우리나와 나나니는 배가 고팠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며 둘은 반대쪽 탁자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쪽 손님들은 치즈가 철철 흘러넘치는 고구마 피자에다가 차가운 콜라를 먹고 있었습니다. 딸기 푸딩도 맛나 보였습니다. 우리나가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주문을 다시 하고 싶어요. 저쪽 손님들과 똑같은 걸로 주세요. 고구마 피자에다가 콜라, 딸기 푸딩. 나나니가 덧붙였습니다. 치즈를 철철 흘러넘치게 얹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느덧 그 탁자도 음식이 깨끗이 비워졌습니다. 텅 빈 접시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손님들은 일어섰습니다. 우리나와 나나니의 배에서는 좀 전부터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음식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악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뒤쪽 탁자에 음식이 막 나왔는데 블루베리 케이크와 새우튀김을 곁들인 이탈리안 스파게티였습니다. 슬쩍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둘은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주문을 다시 하고 싶어요. 뒤쪽 손님과 똑같은 걸로 주세요. 블루베리 케이크와 새우튀김을 곁들인 이탈리안 스파게티. 종업원은 꼼꼼하게 주문을 받아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문을 바꾸고 싶으면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새우튀김과 스파게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나와 나나니의 음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연거푸 들렸습니다. 뒤쪽 손님들은 케이크 접시에 묻은 생크림까지 말끔히 먹어 치웠습니다. 그러고는 불룩 나온 배를 두드리며 식당을 나갔습니다. 우리나와 나나니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식당 안을 휘휘 둘러보았습니다. 단 한 탁자에만 손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나와 나나니는 자연히 그리로 눈이 갔습니다. 저 악어들은 뭘 먹고 있지? 우리나가 물었습니다. 파인애플 샐러드와 매운 닭강정 그리고 시원한 얼음 과자. 나나니가 대답했습니다. 둘은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주문을 다시 바꾸고 싶어요. 저기 손님들과 똑같은 걸로 주세요. 파인애플 샐러드와 매운 닭강정 그리고 시원한 얼음 과자. 알겠습니다. 종업원이 물러가자마자 파인애플 샐러드와 매운 닭강정, 시원한 얼음 과자도 없어졌습니다. 음식을 다 먹은 손님들은 식당을 나가려고 일어섰습니다. 우리나와 나나니는 몹시 아쉬운 표정으로 그 손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좀 더 있다 가라고 붙들고 싶었습니다. 모두들 가버렸어. 아무도 없네. 나나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잘 됐지 뭐. 이제 주문을 바꾸지 않아도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뭘 시켰지? 아, 배고파 죽겠다. 나도. 우리나와 나나니는 푹 꺼진 배를 움켜쥐고 음식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음식이 나오든 맛있게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종업원이 와서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주문하신 음식의 재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다른 걸로 주문하시면 어떨까요? 재료가 다 떨어졌다고요? 다른 걸로 주문하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 두 악어는 몹시 실망했습니다. 좀 기다렸다 다른 손님이 오면 주문해도 될까요? 우리나가 이렇게 묻자 종업원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러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은 저녁 때나 되어야 올 겁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뭘 시켜야 하나요? 아무거나 시키십시오. 나나니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무거나 주세요. 뭐를 달라고요? 아무거나요. 우리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은 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곧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종업원은 뚜껑을 덮은 커다란 접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종업원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나와 나나니 앞에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주문하신 아무거나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우리나와 나나니는 얼떨떨한 채 뚜껑을 열었습니다. 정말 아무거나였습니다. 아무거나를 다 먹은 두 악어는 우울한 표정으로 식당문을 나섰습니다. 아무거나 요리는 정말 맛이 없어. 나나니가 먼저 입을 열자 우리나가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배는 부르잖아. 나나니가 말했습니다. 그게 더 기분 나빠. 둘은 서둘러 헤어졌습니다. 집에 가서 아무거나가 아닌 어떤 음식, 바로 그 음식을 먹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물고기 100마리가 필요해. 우리나는 이번 주 일요일에 낚시를 하러 갈 거예요. 혼자 가기 심심해서 가장 친한 친구 나나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나니, 나 우리나인데 이번 일요일에 나랑 낚시 가지 않을래? 글쎄. 같이 가자. 내가 물고기 잡아서 생선구이 해줄게. 좋아. 그럼 말이야, 내 친구 한 명만 데려가도 되니? 응, 꼭 한 명이어야 해. 두 명도 안 돼. 알았지? 알았어. 그럼 일요일에 보자. 아침 10시까지 잔물결 호수로 나와. 안녕. 안녕. 나나니는 우리나가 영 무뚝뚝해서 단둘이 가기가 싫었습니다. 지난번처럼 낚시만 하느라 놀지도 않을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 하나를 데려가겠다고 한 거예요. 나나니는 가장 친한 친구 쿠나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쿠나쿠나, 나 나나니인데 이번 일요일에 나랑 낚시 가지 않을래? 글쎄. 같이 가자. 내가 물고기 잡아서 생선구이 해줄게. 좋아. 그럼 말이야, 내 친구 한 명만 데려가도 되니? 응, 꼭 한 명이어야 해. 두 명도 안 돼. 알았지? 알았어. 그럼 일요일에 보자. 아침 10시까지 잔물결 호수로 나와. 안녕. 안녕. 쿠나쿠나는 나나니가 장난을 너무 좋아해서 둘만 같이 있는 게 겁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 하나를 데려가겠다고 한 거예요. 쿠나쿠나는 가장 친한 친구 여미여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미여미, 나 쿠나쿠나인데 이번 일요일에 나랑 낚시 가지 않을래? 글쎄. 같이 가자. 내가 물고기 잡아서 생선구이 해줄게. 좋아. 그럼 말이야, 내 친구 한 명 데려가도 되니? 응, 꼭 한 명이어야 해. 두 명도 안 돼. 알았지? 알았어. 그럼 일요일에 보자. 아침 10시까지 잔물결 호수로 나와. 안녕. 안녕. 여미여미는 쿠나쿠나가 수줍음이 많아 어떨 때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 하나를 데려가겠다고 한 거예요. 여미여미는 가장 친한 친구 두두리에게 전화를 걸어 낚시를 가자고 했어요. 두두리는 말싸움을 하면 언제나 여미여미한테 져요. 그래서 다른 친구 하나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두두리는 이야이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야이야는 모리모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리모리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는 또? 드디어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낚시를 해서 생선을 구워먹는 것? 얼마나 기막힌 생각인가요? 그런데 모두 똑같은 생각을 했나 봐요. 호수로 가는 아어들이 꽤 많았습니다. 거의가 모르는 애들이었어요. 우리나는 허둥지둥 뛰었습니다. 그때 누가 우리나의 어깨를 툭 쳤어요. 누구누구였어요? 안녕? 너 어디 가니? 안녕? 나 낚시하러 간다. 몇 걸음 더 가는데 또 누가 우리나를 불렀습니다. 모리모리였어요. 안녕? 너 어디 가니? 안녕? 나 낚시하러 간다. 모리모리를 지나쳐 달리니? 이야이야가 말을 걸었어요. 이야이야와 안녕 인사를 나누고 또 달리니? 두두리가. 그 다음에는 드디어 우리나는 가장 친한 친구 나나니를 만났습니다. 안녕 나나니? 그런데 호수로 가는 악어들이 왜 이렇게 많지? 너 꼭 한 명만 데려오라고 그랬지? 그럼 꼭 한 명. 어쨌든 빨리 가서 자리 잡자. 우리나와 나나니는 뛰었어요. 두 악어는 잔물결 호수에 맨 먼저 도착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악어들이 꾸역꾸역 밀려오고 있었어요. 호수는 학교 운동장처럼 시끄러웠어요. 우리나가 하나하나 세어보니 딱 98명이었어요. 우리나와 나나니까지 합치면 모두 100명이에요. 악어 100명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갈팡질팡하다가 1번에서 100번까지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한 줄로 둘러앉았어요. 각자 자기 왼쪽 옆에 가장 친한 친구가 앉았지요. 우리나가 첫 번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나나니는 우리나, 너 나한테 생선구이 해준다고 했지? 하고는 물고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은 쿠나쿠나는 나나니, 너 나한테 생선구이 해준다고 했지? 하고는 물고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여미여미는 쿠나쿠나, 너 나한테 생선구이 해준다고 했지? 하고는 물고기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는 우리나의 손에서 왼쪽 끝 100번째 악어의 손으로 넘겨졌어요. 100번째 악어는 야자수 줄기를 뚝 잘라 물고기를 통째로 꿰어서 모닥불에 구웠어요. 소금을 앞뒤로 뿌리고 거의 다 익었을 때 레몬즙을 살살 발랐습니다. 우리나는 두 번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물고기는 아까처럼 98개의 손을 거쳐 99번째 악어에게 돌아갔습니다. 99번째 악어는 100번째 악어가 한 대로 생선을 구웠습니다. 우리나는 세 번째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이 물고기도 97개의 손을 거쳐 98번째 악어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번째 잡아 올린 물고기는 97번째 악어에게, 그 다음은 96번째, 95번째, 94번째. 호수에 생선 굽는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나는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아 올렸어요. 하지만 자기가 잡은 물고기가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나나니가 아직도 생선구이를 못 먹었다고 불평을 해서 우리나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등에서는 땀이 흐르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생선구이를 먹은 악어들은 먼저 가버리고 해질 무렵에는 우리나와 나나니만 남게 되었습니다. 노곤해진 우리나는 낚싯줄을 던져놓고 깜빡 졸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느낌이 들어 얼른 낚싯줄을 걷어올렸는데 아주아주 큰 물고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낚은 것 중 가장 큰 물고기였습니다. 나나니는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야! 이제 우리도 생선구이를 먹을 수 있겠다! 두 악어는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야자수 줄기를 뚝 잘라 생선을 통째로 꿰어서 모닥불에 구웠습니다. 소금을 앞뒤로 뿌리고 거의 다 익었을 때 레몬즙을 살살 발랐습니다. 생선 익는 냄새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나나니가 생선을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이 생선이 아무리 맛있어도 다시는 낚시하러 안 올 거야. 우리나도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다시는 낚시하러 안 올 거야. 생선이 익자 두 악어는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포르르 나는 게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이 좋았습니다. 다 먹고 나서 우리나는 아쉬운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더 와야겠어. 생선구이 먹으러. 나나니도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그래, 꼭 한 번만. 다섯 번째 이야기, 걱정.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우리나는 이불을 밀쳐냈어요. 창문을 잘 닫지 않은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는 걱정이 되었어요. 잠이 든 사이 창문으로 누가 들어오면 어쩌나 하고요. 일어나 확인해보니 창문은 이미 닫혀 있었어요. 괜한 걱정을 했군. 우리나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눕자마자 새로운 걱정이 들었어요. 좀 전에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화장실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귀찮아 죽을 것 같았지만 우리나는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갔더니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럼 그렇지. 우리나는 이제는 편안히 잘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금세 또렷하게 떠오르는 걱정이 있었어요. 준비물 하나를 빠뜨린 것 같았어요. 준비물을 빠뜨리면 선생님이 무척 화를 냈기 때문에 그냥 잘 수는 없었어요. 우리나는 다시 일어나 준비물을 살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열 가지 준비물이 빠짐없이 다 들어있었어요. 역시 난 천재야. 잠자리로 돌아온 우리나는 흐뭇한 얼굴로 이불을 덮었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걱정이 너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걱정이 하나도 없으면 잠이 잘 오지 않아요. 베개가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나는 이것저것 걱정을 떠올렸어요.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나나니랑 싸웠는데 먼저 화해를 안 하면? 하는 걱정. 악어들이 낚시하러 가자고 하면? 하는 걱정. 엄마가 또 수학 숙제를 내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식당에 가면 뭘 시키지? 하는 걱정. 우리나는 이 많은 걱정 중에서 아주 작은 걱정, 새털처럼 가벼운 걱정을 하나 끄집어냈어요. 그것은 지금 바로 잠자지 않으면 내일 늦잠을 자게 될 거라는 걱정이었죠. 이 걱정을 쫓아내려면 바로 잠들면 되잖아요. 우리나는 그렇게 했어요. 푹 잠이 들었어요. 다른 걱정들은 다음 날로 미루어두고요. 여섯 번째 이야기. 악어는 과연 혼자 있을 수 있을까? 어느 날 우리나는 혼자 있고 싶었어요. 뭔가 생각할 게 있었거든요. 우리나는 아무에게도 말을 않고 졸졸 개울로 갔어요. 그런데 악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두 졸졸 개울로 쫓아왔어요. 이번에 우리나는 철벅철벅 늪으로 갔어요. 그러자 악어들도 귀신같이 철벅철벅 늪으로 달려왔어요. 어디로 갈까? 하다가 우리나는 악어들이 안 보는 틈을 타서 나무로 기어 올라갔어요. 나무 위는 시원했어요. 언덕 너머까지 훤히 보였어요. 우리나는 큰 나뭇가지에 걸터앉아 기분 좋게 생각을 시작했어요. 한편 악어들은 우리나를 찾아 나섰어요. 혹시 늪에 빠진 건 아닐까? 악어들은 늪 속에 들어가 철벅거렸어요. 뱀한테 물렸을 수도 있어. 악어들은 풀숲을 뒤졌어요. 집에 갔다가 못 빠져나왔을 수도 있어. 악어들 중 몇몇은 우리나를 구하기 위해 집으로 달려갔어요. 당연히 우리나는 집에 없었죠. 나무 위에 느긋하게 앉아 생각을 하는 중이니까요. 도대체 어디로 갔지?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아무리 찾아도 없자 악어들은 실망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할 수 없지 뭐. 우리나만 빼먹고 놀 수는 없잖아. 악어들이 어슬렁어슬렁 나무 아래를 지나가자 우리나가 아른 척을 했어요. 야, 잘 가. 내일 놀자. 그제야 악어들은 우리나가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 우리나다, 우리나. 거기서 뭐하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왜 생각을 거기 올라가서 하니? 내려와. 그럴 수 없어. 나도 그러고 싶지만. 무서워서 그러니? 아니야, 아니야. 악어들은 혼자 있는 우리나가 가여웠어요. 악어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거기 있어. 우리가 올라갈게. 우리나가 소리쳤어요. 그러지 마. 이건 놀이가 아니야. 생각을 하는 거라고. 악어들은 우리나 말을 듣지 않고 쑥덕쑥덕 의논을 했어요. 그러곤 일렬로 늘어서더니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나무를 타기 시작했어요. 먼저 누구누구가 나무에 딱 달라붙자 두드리가 누구누구의 어깨를 밟고 올라갔어요. 두드리의 어깨에는 이야이야가 올라갔고요. 이야이야의 어깨에는 모리모리가, 모리모리의 어깨에는 쿠나쿠나가, 쿠나쿠나의 어깨에는 나나니가 올라갔어요. 나나니는 악어들을 차례로 타고 올라 마침내 우리나가 있는 나뭇가지에 다다랐어요. 그런 다음 맨 아래쪽에 악어들을 받치고 있던 누구누구가 악어들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는 두드리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이야이야가, 그 다음에는 모리모리가 올라왔어요. 맨 끝으로 쿠나쿠나가 오르자 나무는 악어나무처럼 악어들로 가득 찼어요. 우와! 여기가 어디야? 잔물결 호수가 훤히 다 보이는데? 맞아! 바람 불어 언덕도 보여! 하늘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 몰랐네! 난 언제나 저 멀리 언덕 너머에 가볼 거야. 악어들은 이렇게 한바탕 수선을 떨고 나서 우리나에게 물었어요. 그래, 너는 무슨 생각을 했니? 우리나가 우물거리며 대답했어요. 악어는 과연 혼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야. 결론을 냈어? 응. 뭔데? 악어는 혼자 있을 수 있지만 혼자 있으면 재미가 없다. 악어들은 깔깔댔어요. 그걸 지금이야 알았니? 우리나가 겸언쩍어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악어들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서 노을을 감상했어요. 그러곤 나무를 내려왔답니다. 어떻게 내려왔느냐고요? 먼저 우리나가 몸을 나무 아래로 내려뜨렸습니다. 우리나의 몸을 뒤지고 나나니가 내려와 몸을 내려뜨렸죠. 나나니의 몸을 디디고 쿠나쿠나가 내려와 몸을 길게 내려뜨리고 쿠나쿠나의 몸을 잡고 또 다른 악어가 내려와 사다리가 되고 맨 마지막에 땅에 발이 닿아 사다리가 완성되자 우리나가 사다리를 밟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고 온 나나니가 그러고 온 쿠나쿠나가 그러고 온 마침내 모두 땅에 발을 디뎠어요. 어? 이거 무슨 놀이 같은데? 우리나가 묻자 나나니가 대답했어요. 사다리 놀이지, 악어 사다리. 악어들은 와글와글 떠들며 집을 향해 걸었어요. 다음 날에 사다리 놀이를 할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올랐어요. 우리나는 혼자 중얼댔어요.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재미있구나. 오늘 우리나는 진리를 깨달은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